라선 중등학원이 훌륭히 일떠서 준공되었습니다. 라진지구 동명동에 특색있게 건설된 중등학원에는 다기능화, 정보화된 교실들과 실험실습실 등이 있는 3층 교사와 기숙사, 실내체육관, 식당을 비롯해서 교육조건과 생활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준공식이 1일에 진행됐습니다. 림경만 라선시당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꾼들, 학원 교직원 원아들, 건설자들, 라선시 안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에서 연설자는 라선 중등학원은 원아들을 위해 늘 마음 쓰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정까지 합치어 어머니 당이 우리 아이들에게 안겨준 따뜻한 보금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원아들이 따뜻한 축하를 받으며 보금자리로 들어섰습니다.